뉴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소프트웨어 융합원 행정계약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최종 합격 시 즉시 출근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인원은 1명이며 1차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원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금융 네트워크 취업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전문대나 4년제 상관없이 졸업 및 수료를 마친 사람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및 구글폼 작성 시 담당 멘토가 개별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 금융 네트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서울 캠퍼스 졸업 앨범 2차 촬영 안내입니다. 예약 기간은 24일 화요일까지며 촬영 기간은 2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촬영 장소는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이며 2024년 2월과 8월 졸업 예정자는 촬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오전 남해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서 20명쯤 되는 등산객들이 간이 테이블 서너 개를 펼쳐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휴게소 이용자들은 주차장 차량 통행로를 막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휴게소에 따르면 주차장에서의 이런 광경은 가을철에 더 잦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게소 관계자는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다며 싸움도 나고 쓰레기도 많아져서 골치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는 지난달 28일부터 무려 8일간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관광객은 연 인원 8억 2천만 명, 지난해 대비 7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중국이 최근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중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관계자는 신문에 서방 국가들의 중국 단체 여행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편의점을 제외한 유통 채널에서 아이스크림 3가지 품목의 출고가를 300원에서 500원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태 아이스크림도 6일부터 대형마트 등의 유통 채널에서 일부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지어 오르면서 원유값 인상 여파로 인한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유업체들의 흰우유 가격 인상이 이달부터 잇따랐고 이어 우유를 재료로 쓰는 음식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